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엊그제 아침 H일보 사회면에 8명의 여자 사진이 실렸습니다. 늘씬하고 예쁘고 얼굴 가득 화사한 미소를 지은 8명의 여자. 94년도 미스코리아들이었습니다. 그날 H신문 사회면에도 15명의 여자 사진이 실렸습니다. 허리 구부러지고 병들고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15명의 여자. 일본으로 배상투쟁을 벌이러 가는 정신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8명의 미스코리아와 15명의 할머니. 그들 모두 이 땅에서 태어난 한국 여자들이었습니다. 하이텔의 전영선 씨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영화죠. 그대 안의 블루 중에서 그대 안의 블루. 김현철, 이소라의 노래였습니다. 김현철 씨 이 곡 듣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서울 양천구 모기동의 이윤희 학생. 별명이 아까 자고 또 자라고요. 이런 별명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윤희 학생은 참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지표가 편견에 얽매이지 말자라고요. 사실 그게 생각대로 안 되죠. 그 윤희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하지만 이 편견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처럼 올바른 자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에 들어갈 때 선배한테, 바로 언니가 선배니까 저희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대학 들어갈 때 가장 내가 염두에 둘 게 뭘까? 물어보니까 언니가 편견을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선입견도 많고 편견도 많았는데 일단 마음을 열고 세상을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편견에 얽매이지 말자라고 해서 자신의 주관 없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흔들리고 이 말에도 귀를 솔깃했다, 저 말에도 귀를 솔깃했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니겠죠. 자, 이윤희 학생 하시는 일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박효숙 씨는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다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힘든 일, 하지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힘내라고 말해달라고 하셨죠. 박효숙 씨도 힘내시고요. 신청곡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TV 드라마 종합병원에 삽입된 곡인데요. Buio in Paradiso. 천국의 어둠이란 곡이죠. 카테리나 까셀레의 노래입니다.

조지 시걸과 막스 폰 시도우가 주연한 영화 킬러 메모랜덤의 메인 테마 수요일의 아이들 Wednesday's Child이었습니다. 이 팝송은요 제가 국민학교 한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른이 참 좋은 노래가 있다 하면서 가사까지 적어서 저보고 외우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 뜻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여하튼 국민학교 4학년 때 한글로 열심히 외워가지고 여름날 밤에 별만 뜨면 이 노래를 불렀던 게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이 멜로디가 애절하든지 이 수요일의 아이들은 제 추억의 팝송인 셈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추억의 영화들, 여러분의 내 인생의 영화를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죠. 오늘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의 민욱이 씨가 주인공입니다. 제가 중학생이었던 때, 그때는 영웅본색류의 영화가 저희 또래들 사이에서 신화로 자리 잡고 있던 때였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날, 영웅본색류의 영화를 보러 가자는 다수파의 의견을 뿌리치고 친구 D와 저는 피카드리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칠수와 만수, 그 친구와 저의 우정을 굳게 다져줄 영화쯤으로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썰렁한 극장 분위기와 영화 분위기는 맹목적으로 주윤발을 동경했고 지나치게 사나이의 의리에 집착했던 소년에게는 미묘한 충격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만수, 박중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사상범인 아버지에게 연좌되어서 취직을 할 수 없는 칠수, 안성기. 이 두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 페인트칠을 합니다. 그리고 칠수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칠수는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그를 죽인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이 사회에는 외면과 소외 속에 수많은 칠수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아마 저의 영웅본색 컴플렉스와 주윤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었던 영화가 이 칠수와 만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길가에 구르다가 박광수 감독, 박중훈, 안성기 씨 주연한 영화 칠수와 만수 중에서 울지 않으리 음악을 맡은 김수철 씨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의 민우기 씨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영화는 Flatliners, 유혹의 선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 허무와 매너리즘으로 제 자신 안에 빠져있던 저를 더 깊이 빠뜨린 영화입니다. 비디오 자켓이 눈에 들어서 그냥 빌렸다가 모두 잠든 새벽 2시쯤 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처음에 나오는 한마디,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야.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대사, 오늘은 죽기 좋지 않은 날이야.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패배감을 느끼고 있던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그 게임을 즐기는 듯한 주인공 키퍼 서덜랜드에게 어떤 동질성까지 느꼈죠. 결말이 해피엔딩인데 약간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영화의 분위기나 명배우들의 연기는 저를 충분히 흔들어 놓았고 저의 사상은 점점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영화 Flatliners, 유혹의 선의 메인 타이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영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었죠. 이 영화의 감독은 Falling Down의 조엘 슈마허고요. 여기에 나오는 배우들은 아주 정상급 배우들입니다. 케빈 베이컨, 윌리엄 볼드윈, 또 줄리아 로버츠, 키퍼 서덜랜드가 나와서 그 젊은 의대생들의 죽음에 대한 고민들, 죽음에 대한 그들의 어떤 연구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줬죠. 음악은 제임스 뉴튼 하워드였고요. 그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자, 내 인생의 영화, 오늘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의 민우기 씨의 영화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 세 번째 영화입니다. 세 번째 영화는 닥터입니다. 저의 무의미했던 고등학교 생활을 멋있게 마무리 지어준 영화입니다. 의사란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인간성은 형편없을 거라는 저의 생각을 바꿔줬죠. 주인공인 의사가 후두암에 걸립니다. 의사에서 환자로 바뀐 그는 서서히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의 뇌종양 환자를 만나고 둘은 인디안 댄싱 콘서트를 구경하러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뇌종양 환자는 사막 한가운데서 소리칩니다. 차를 세우라. 모든 것이 지나치고 있다. 내겐 이 순간이 중요하다. 그때 왜 그렇게 순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메아리지는지 저는 이 영화를 본 다음 날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었죠. 책가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앞에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가방을 메고 저 자리에 앉아서 아무 생각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바보 같은 우리가 되어보라고. 하루뿐인 반항으로 끝났지만 그것이 저의 첫 출가였습니다. They say that heaven is like TV. A perfect little world that doesn't really need you. And everything there is made of light. And the days keep going by. Here they come. Oh, so 바람이 느껴지는 곡이죠. 눈을 감고 들으면 이 소리들이 몸속으로 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꼭 Strange Angels, 닥터 중에서 로리 핸더슨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대구 남구 봉덕 일동의 안선영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곡 띄워달라고 하셨는데요. Strange Angels 괜찮았죠? 내 인생의 영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의 민욱이 씨의 영화, 이제 그 네 번째 순서입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두 팔을 힘껏 벌려보았지만 꼭 닫혀있는 마음속으로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학교 근처 비디오방이라는 곳에 가서 본 영화 술고래. 저에게는 청량제 같았던 영화입니다. 글을 쓰는 미키 루크는 자신을 숨긴 채 허름한 술집을 드나들며 살아가는 술주정뱅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는 궁전, 좋은 집과 금은보화, 돈을 마다하고 자신의 마음의 고향인 술집으로 당당하게 기어들어가죠. 그리고는 늘 그랬던 것처럼 술집 바텐더에게 싸움을 청합니다. 무언의 혈투보다는 주먹이 오가는 단순한 싸움을, 명예와 돈보다는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선택하는 술주정뱅인 미키 루크. 그는 물질적인 사고에 물든 모든 이에게 주정을 부립니다. 나랑 한판 할래? 이 영화는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한계를 느끼다가도 결국엔 현실과 타협하고 마는 저로서는 이 영화를 보면서나마 현실 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베 시로더 감독, 미키 루크와 페이 더너웨이가 주연한 영화 바플라이, 술고래의 엔드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의 민욱이 씨가 보내주신 내 인생의 영화 5편, 이제 그 마지막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친구들과 FM 영화 음악 애청자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영화 1900년입니다. 서로를 이해해주는 가장 좋아하는 선배 형과 같이 봐서 더욱 감동적이었죠. 지금은 군대에 있는 형이지만 언제나 고마울 뿐인 형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이탈리아. 강한 정신을 소유한 소작인의 아들과 우유부단한 지주의 아들. 이 두 주인공은 상이한 사상과 가치관으로 대립하지만 결국엔 어떤 사상이나 종교도 거부하고 서로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저의 수많은 과오를 용서해줬던 친구들이 제 옆에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그리고 그들 외에 아직도 나는 수많은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영화 1900년 중에서 로만조 띄워드렸습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제라르드 바르디오, 로버트 드니로 그리고 도미니크 산다가 시연한 영화였죠. 음악은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이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영화 5편 보내주신 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에 계신 민욱이신데요. 민욱이씨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덧붙이셨네요. 요즘에 숏다리, 롱다리, 신세대 문화를 공감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자부하는 저는 그러나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고민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방황을 하면서 강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들의 특징이고 기성세대와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안주할 곳만을 찾는 젊은 분들께 이 조잡한 글을 바칩니다. 민욱이 씨께는요, 아주 조그만 예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영화, 여러분들의 좋은 글 많이 기다릴게요. 5편의 영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봤던 그 수많은 영화 중에서 정말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잊을 수 없는 영화들만 골라서 영화 내적인 요소 그리고 영화 외적인 요소를 잘 조화시켜서 원고지 2매 분량으로, 그러니까 영화 한 편당 원고지 2매 분량으로 적어서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보내주세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저희 주소가 이곳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골라서 방송을 해드리고 또 예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하이텔의 임동준 씨 오랜만입니다. 슈퍼마리오 형제 중에서 신청해 주셨죠. 칸탈루프라는 곡을 오늘 띄워드릴 텐데요. 이 칸탈루프는 US3라는 일종의 GM 세션이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세션맨들이 뭉쳐가지고 한번 음반을 발매를 했는데 이 CD가 발매 1년 만인 지난 봄에 팝차트 상위권에 진입해서 9위까지 올랐죠. 재즈와 힙합과 댄스 뮤직이 어우러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짬뽕이고요.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크로스오버라고 할 수 있는 곡 칸탈루프 들어보시죠. the jam, boogie woogie jam slam. Bust the dialect, I'm the man in command. Come flow with the sounds of the mighty mic master. Rhyming on the mic, I'm bringing suckers to disaster. Cool, cool ducks, but I still rock Nike. With the razzle dazzle, a star I might be. Scribble, dribble, scrabble on the microphone, I babble as I fix the funky words into a puzzle. Yes, yes, yes, on and on as I flex. Get with the flow, birds manifest. Feel the vibe from here to Asia. Dip trip, flip Fantasia. Ow, you don't stop.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give me more of that funky horn. What's that? 젊음의 혈기로 가득 찬 고1 소녀라고 하셨죠. 강릉 송정동의 전혜심양.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박동현 씨, 그리고 박상현 씨, 인천 남구 주한팔동의 박상현 씨 잘 들으셨죠? 박동현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화 노어스 중에서 노어스가 부른 Love Street. 자, 이제 오늘 작은 행운을 가지실 분 제가 소개해드릴 시간이죠. 저와 언니는 이 방송을 이불을 펴놓고 누워서 듣곤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생이고 언니는 고3, 고달픈 학년이죠. 언니가 12시에 오면 저는 언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곤 합니다 하면서 편지를 주셨어요. 강원도 원주 단구동의 우선영 학생. 언니와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함께 잘 들어보세요. 중국 영화 음악 베스트 모음 CD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은요. 노원구 월계동에서 이제 대만으로 유학 가신다고요. 이정선 씨. 마지막 선물입니다. 하이틀의 윤서희 씨가 신청하신 곡 함께 들어주세요. 리차드 기어가 주연한 아메리칸 지골로 중에서 헬로 미스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